나처럼 사랑한다고 해줘. 믿을 수 없었지 너의 모든 것에. Like looking in the mirror, 닮아있던 우리. 사랑을 말해주던 그 예쁜 입술이 꾹 잠궈진 그다구 말 없네. 난 이해가 안 돼. 마음으로는 왜 날 사랑한다 해놓고도 도망치려 해. 우리 사랑의 race 끝날 수 없게 babe. 지금 돌아서면 다신 돌아갈 수 없다고 해. 너가 채워